넌 좀 간직이 먼 직퇴고 싶어 니 agent 어딜 가든 뭘 하든 필요한 Q사 actor ready action 난 네 앞에서만 차가져 어리버리 bad boy 넌 언제나 웃고 내 맘이 쌓인 것 알건 니 탓이야 bad girl One hit slow down 넌 뭘 해줄 건데 babe 나 one hit make you smile 그럼 넌 웃지 애기 직선수 입장 난 내게 안 되지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이길 테니 so give up baby girl 모두 다들 잠들 시간 내 맘을 차지하고 있는 왠지 좀 떠안고 싶은 그냥 오늘 밤 다른 건 필요 없어 넌 내 옆을 채워줘 항상 난 그리고 사랑 노래 부르지 완벽한 S-line 볼수록 불안해 그래 난 집착해 너한테 귀찮게 네 주위 남자들 착한 척 하는 건 못 참겠어 Every guy 남자 다 똑같아 I told you 세상은 we homie Oh my god girl 어쩜 그래 예쁘니 Let's put it this way Let me ask could you be my only lady No time to wait Keep on the pace Let's keep it going and rolling I wanna know the pace